이니까요. 오늘 첫 곡, 영화 프라하의 봄 중에서 야밀라 슬라코바의 노래입니다. 요이 요이 요이. 여러분, 제가 오늘 좀 긴장한 것 같으세요? 밖에서 홍 PD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글쎄요, 저는 이 5월 문제가 나면 항상 이렇게 좀 목 뒤가 뻣뻣해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대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그 광주 민중항쟁 루포 좀 너머너머로 보고 나서도 그랬고요. 제가 보통 그 피가 많이 나오는 영화를 보면 온몸에 발진이 돋거든요. 첫별 싸움을 처음 보고 나서 온몸에 이렇게 두드러기가 돋았는데요. 그룹보집을 보고 나서도 제가 그랬습니다. 아, 역사가 말해준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말하면 1년 걸릴 것을, 역사가 말하면 글쎄요, 10년쯤 걸릴까요? 영화 풀루스 중에서 러브 테마 다음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서울 강남구의 소영 학생 들어주세요. Almost Paradise, 그룹 러버보이의 마이클 르노와 그룹 하트의 앤 윌슨이 부릅니다. dreams belong to other men. Cause each time I got close, they fall apart again. I'd almost given up. You must have read my mind. And all these dreams I save for a rainy day, they're finally coming true. I'll share them all with you. Cause now we hold. 영혼이 자유로운 여자, 진지한 삶과 사랑의 대화가 깃든 장편 소설, 텃밭 같은 여자, 도서출판 한림원. 우리들만 아는 이야기, 순분 예술학교. 사랑과 자유가 있는 순분 예술학교. 제1부 사랑 배달부, 눈물 같은 느낌표. 제2부 인생 연습장, 행복의 물음표. 정지우 기획 소설, 순분 예술학교. 서점이 있습니다. 도서출판 고려원. 폴리그램이 전하는 영화 음악 크라잉 게임. 보이저지의 잔잔한 목소리로 느끼는 영화 음악의 향기 크라잉 게임. 그 감동을 음악으로 간직하세요. 폴리그램. 스무 살 직은 너무 평범하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지금 바꿔보세요. 에띠아 스무 살 감성의 파운데이션 란제리

영화 뉴욕 스토리 중에서 People Will Talk, 킷 크레올과 코코넛의 노래였습니다. 오늘 보내드릴 감춰진 걸작, 뉴욕 스토리는 좀처럼 접하기 힘든 거장들의 옴니버스 영화입니다. 마틴 스콜세즈, 프란시스 코폴라, 우디 앨런. 항상 이름 앞에 거장이라는 칭호가 따라다니는 이 세 감독이 각각 뉴욕에 대한 단편을 만들어냈죠. 미국 영화계는 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 한 헐리우드파랑 그리고 뉴욕을 중심으로 한 뉴욕파가 그 두 축을 이루고 있는데요. 코폴라는 헐리우드를 중심으로 활동을 해온 감독이고 마틴 스콜세즈와 우디 앨런은 끊임없이 뉴욕을 배경으로 영화를 만들고 있는 뉴욕파 감독이죠. 이 세 거장이 자신들이 본 뉴욕을 영상으로 옮깁니다. 센트럴파크와 맨해튼의 마천루들 뿐만 아니라 브로드웨이와 타임스퀘어 같은 예술의 전당이 함께하는 것. 그러면서도 어딘가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는 곳, 뉴욕. 이 뉴욕은 이 세계의 모든 곳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세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각각의 뉴욕은 소재도 또 말하려고 하는 바도 모두 다르죠. 첫 번째 얘기는 마틴 스콜세즈가 만든 Life Lesson. 인생 수업입니다. 화가 라이오닐은 경력이 20년이나 되지만 매번 전시회를 앞두고는 조바심을 냅니다. 그에게는 자신의 일을 거들면서 그림도 배우고 잠자리도 같이 하는 여자 조수가 있죠. 그런데 전시회를 앞두고 그녀가 그를 떠나려고 합니다. 그러자 라이오닐은 공항까지 가서 그녀를 달래서는 도로 아트리에로 데리고 옵니다. 하지만 젊은 애인이 생긴 그녀는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죠. 늦은 밤, 라이오닐은 그녀의 방 창문을 보며 욕망을 억누르기라도 하려는 듯 프로콜 하름의 A Whiter Shade of Pale를 크게 틀고 그림에 몰두합니다. wander through my thin cards. 뉴욕 스토리 중에서 프로콜 하름의 A Wider Shade of Pale이었습니다. 화가 라이오닐, 그에게 그림을 그리게 만드는 힘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떠나려는 젊은 연인을 억지로 곁에 붙들어 놓으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나랑 같이 있으면 돈도 들지 않고 마음껏 그림도 그릴 수 있어. 그리고 인생 수업도 되고. 하지만 여인은 젊은 애인을 보란듯이 아틀리에 끌어들이기까지 합니다. 질투심에 불타 안절부절하면서도 그는 다시 음악을 크게 틀고 그림에 몰두합니다. 라이오닐이 그림을 그려낼 수 있는 원동력은 질투심, 그리고 너무 억눌러서 폭발하기 일보 직전에 이른 욕망 같은 것이었죠. 마침내 그녀는 더 이상 이런 생활은 참을 수 없다면서 떠나갑니다. 그리고 그녀가 없는 가운데 라이오닐의 전시회는 성황리에 막을 내리죠. 전시회에서 라이오닐은 그를 존경하는 젊은 화가 지망생을 만나게 됩니다. 라이오닐이 그 지망생에게 조수를 하지 않겠냐고 말합니다. 나랑 같이 있으면 돈도 들지 않고 마음껏 그림도 그릴 수 있어. 그리고 인생 수업도 되고. 마틴 스콜세스가 화가의 삶을 통해 뉴욕 상류층 인사들의 단면을 보여줬다면요, 코폴라는 두 번째 이야기인 Life Without Joe, 조가 없는 삶에서 한 플룻 연주자의 가족을 등장시킵니다. 사진사를 엄마로, 또 세계적인 플룻 연주자를 아버지로 둔 가족에게 호텔에서 집사와 함께 사는 어린 소녀 조. 어느 날 호텔에 강도가 들이닥치고 조는 강도가 떨어뜨리고 간 아버지의 물품 봉투에서 커다란 물방울다이아 귀걸이를 발견합니다. 그 귀걸이는 아버지의 플룻 연주를 듣고 감탄한 아랍의 왕비가 선물로 준 것이죠. 하지만 둘 사이의 관계를 오해한 왕이 파티에 그 귀걸이를 달고 나오라고 해서 왕비는 위기에 빠집니다. 두 번째 이야기, 주 없는 삶에서 아버지가 연주하던 트윙클 트윙클입니다. 뉴욕 스토리 중에서 두 번째 이야기, 조 없는 삶에서 그 꼬마의 아버지가 연주하던 트윙클 트윙클이었습니다. 코플라의 조 없는 삶은 한편의 동화 같습니다. 또 디마의 소설 삼총사를 연상시키는 부분도 있고요. 하지만 영화는 이런 동화 같은 얘기를 통해서 일에 치여 사는 뉴요커의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죠. 마지막 이야기의 제목은 웨디푸스 컴플렉스 환자. 우디 알렌이 감독했습니다. 우디 알렌은 자신의 영화에서 주로 신경쇠약 직전에 뉴요커를 그리고 있죠. 이 영화 역시 사사건건 간섭하는 어머니 때문에 신경쇠약 직전인 그 우디 알렌이 주인공입니다. 재혼을 하려던 우디 알렌은 사사건건 시비하는 노모 때문에 되는 일이 없고 신경쇠약 직전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약혼녀 미아 페로와 같이 마술쇼를 보러 갔던 어머니가 마술 도중에 사라집니다. 처음에는 불안해했던 우디 알렌은 곧 어머니가 없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가를 느끼게 되죠. 그런데 어느 날 뉴욕 상공에 어머니의 얼굴이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전 뉴욕 시민을 상대로 해서 아들 얘기를 해내기 시작하죠. 그 어머니 얼굴은 끊임없이 우디를 괴롭힙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머니 마음에 드는 여자를 만난 후에야 이 어머니의 잔소리는 끝이 납니다. 옴니버스 영화는 일반 장편 영화와는 다른 아주 색다른 재미를 주죠. 한 소재에 대해서 각각의 감독들이 자신만의 접근 방식, 자신만의 독특한 영상 세계를 펼치기 때문입니다. 그 감자요리 개발이니 무슨 뭐 닭요리 개발이니 이런 콘테스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데 가게 되면 저희는 우리는 참 깜짝 놀라게 되죠. 아, 이런 음식도 가능한 것이었구나. 글쎄요. 영화를 요리에 비유한다는 것이 좀 못하지만요. 옴니버스 영화는 바로 그런 맛을 우리에게 안겨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래서 옴니버스 영화는 영화 팬들에게는 필수적인 코스라고도 하죠. 자, 세 번째 이야기, 워디프스 컴플렉스 환자에 삽입된 베니 굿맨의 연주됐습니다. 싱싱싱. 영화 뉴욕 스토리 중에서 세 번째 이야기, 웨디프스 컴플렉스 환자에 삽입된 베니 굿맨의 연주, 씽씽씽이었습니다. 영화 음악에 얽힌 뒷얘기, 그 깊은 얘기들을 함께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서남준 씨 두 번째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예. 저번에는 참 재미있는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오늘은 어떤 영화 음악 얘기로 이끌어주실 건가요? 글쎄요. 오늘은 좀 무거운 음악이 될 것 같아요. 예. 영화 베리 린든 중에서 네. 테마 음악을 중심으로 얘기를 좀 전해드릴까 합니다. 베리 린든 하면 저희가 그 제목은 많이 들었는데요. 네. 그 내용은 참 알 수가 없어요. 테이프도 구하기가 힘들고. 아마 그럴 거예요. 예. 이 작품만은 웬일인지 수입업자들의 그렇게 관심을 끌지 못하고 사실은 1975년에 나왔는데 아직까지 극장 공개도 된 적이 없고 네. 그렇다고 해서 텔레비전에서 또 방송이 된 적도 없습니다. 그렇죠. 또 시중에 비디오 가게에서도 좀 구하기 힘든 따라서 영화 애호가들에게는 상당히 궁금하고 늘 그 보고 싶은 영화 리스트에 아직도 자리매김하고 있는 그런 작품이 되겠습니다. 베리 린든은 19세기 영국 문단에서 활약했던 작가 윌리엄 맥비 세커리의 네. 원작 소설을 영화로 만든 작품입니다. 간단하게 내용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주인공 베리는 영국의 시골 청년이에요. 근데 결투로 아버지를 잃고 호르몬이 밑에서 아주 어렵사리 자라다가 고향에서 그만 일을 저지르고 쫓겨나게 되죠. 왜냐하면 사랑하는 애인을 가로챈 연적을 결투로 쓰러뜨리고 그로 인해서 고향을 떠나게 됩니다. 네. 근데 베리의 아버지도 결투 때문에 목숨을 잃었고 네. 베리 자신도 결투 때문에 고향을 떠나지 않을 네. 수 없게 되죠. 따라서 이 영화는 이렇게 본의 아니게 고향을 떠나서 유럽 여러 나라를 도박 행각으로 떠돌아다니는 베리가 우연히 아름답고 돈 많은 백작 부인 레이디 린든을 만나서 그녀의 남편이 되고 마침내 엄격한 계급 사회인 영국에서 지배 계급에 도전하기까지의 그 바람만장한 그 사나이 역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네. 말하자면은 시골 청년 메리의 수직적인 계층 상승을 통해서 네. 18세기 영국 사회의 어떤 특히 귀족 사회의 위선이라든가 네. 비정 이런 걸 풍자하면서 아울러 스탠리 큐브릭답게 네. 영화의 전편에 뭐 사랑이라든가 이별, 용기, 좌절, 도전 이런 주제들을 질펀하게 184분 동안 나열하고 있습니다. 네. 이 영화는 18세기를 무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영화에서 사용되는 음악들이 그 시대 분위기에 맞는 그런 클래식 남바로 채워져 있습니다. 예, 그 당시 18세기 서양 음악을 한 건가요? 아니면 아니, 바로크 시대 그렇습니다. 음악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 바로크 시대부터 네. 거슬러 내려와서 슈베르트까지를 예. 음악적인 그 범주에 집어넣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용되는 곡들은 모차르트의 이도메네어로부터의 행진곡이라든가 네. 또는 비발디의 첼로 협주곡, 슈베르트의 독일 무곡 또는 피아노 트리오, 예. 바하의 두 대 합시코드를 위한 협주곡, 헨델의 세라반드 등이 나옵니다. 거진 음악 영화에 가까울 정도네요. 그 정도면. 스탠리 큐브릭 감독 영화 보셨죠? 그렇죠. 2001년 우주여행, 오디세이, 샤이닝. 예. 뭐 그밖에 큐브릭의 영화는 대부분 음악을. 예, 감독 자신이 클래식 음악에 대한 그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기 예. 때문에 늘 씁니다. 허나 사실은 이 베리 린든과 연관지어서 스탠리 큐브릭의 관한 음악적인 소양에 관한 작은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우선 음악을 예. 듣고 제가 말씀을 드리죠. 그럴까요? 아, 궁금해지는데요. 예, 근데 네. 이 영화 베리 린든에서 네. 중심적인 음악으로 흘러나오는 것은 역시 헨델의 세라반드예요. 네. 세라반드 들어보셨죠? 네. 네, 느낌이 어떠세요? 장중하고 네. 약간 운명적인 어떤 비장감 같은 네. 거 그렇죠? 근데 사실은요. 좀 아이러니컬 하지만은 네. 원래 그 이 음악이 울려지는 18세기의 살롱의 분위기는 그와는 반대였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것은 어디까지나 춤곡이었으니까요. 17세기와 18세기에 걸쳐서 유럽에서 유행하던 댄스 음악인데 사실은 오늘날로 따지자면은 디스코나 랩의 네. 먼 조상벌이 되는 그런 댄스 뮤직입니다. 네. 네, 사실은 4분의 3박자라든가 혹시 2분의 3박자의 그 느린 아다지오 풍의 템포 때문에 혹자는 이 음악이 마치 무슨 장성 행진곡으로 쓰는 음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네. 하시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유럽 궁중에서 유행하던 춤곡이고 근데 재미난 것은 큐브릭은 이 음악을 춤곡으로는 쓰진 않았습니다. 앞에서 제가 결투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만 네. 영화 속에서 베르 린든이 그 의붓 자식 네. 그러니까 레이디 린든의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난 아들과 네. 결투를 벌리는 장면이 있어요. 네. 여기에 이 음악이 사용되면서 굉장히 그게 그 운명적인 또 비참함, 비극적인 정서 이런 걸 대변하고 있죠. 한번 우선 영화 속에서 사운드트랙으로 한번 감상하시겠습니다. 네. 영화 베리 린든 중에서 헨델의 사라방대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이었습니다. 이 영화에 많은 클래식 곡이 삽입됐다고 하셨는데요. 특별히 이 곡을 골라오신 데에는 어떤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이 곡과 영화와 어떻게 얽힌 얘기가 있나요? 뭐 꼭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사실은 뭐 흔치 않은 일이지만은 국가적인 위기 상황이 있을 때면은 예. 대개 텔레비전에 정규 방송을 중단하고 네. 정지 화면 위에 그 상당히 그 어두운 그런 분위기의 음악을 내보내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네. 아마 70년대를 살아오신 분들, 80년대를 쭉 살아오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오래전에 유경수 여사가 세상을 떠났을 때나 네. 또 12.6 때 네. 또 13년 전에 오늘 네. 네. 5.18 때 텔레비전이나 혹은 음악 프로를 귀담아 들어보신 분들이라면은 또 기억을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네. 예. 이 세라반드를 그때 상당히 무거운 기분으로 무의식 중에 들은 기억들이 아마 있을 줄 압니다. 네. 대개 이런 경우에 사용되는 음악들이 아다지오 템포의 알비노니의 아다지오라든가 네. 파열베르의 카논, 베토벤의 에로이카 중에서 장성행진곡, 그리고 세라반드지요. 예. 사실은 세라반드는 빠른 리듬에 익숙한 젊은 분들이 들으시려면 아마 이런 느린 템포로 어떻게 춤을 췄겠냐고 생각하지만은 분명히 17, 18세기의 무곡이지만은 오늘 우리는 이런 느린 분위기를 춤과 연관시키지는 않지요. 네. 그래서 그렇게 많이 우리나라의 경우만 아니고요. 외국에서도 그렇게 많이 이 음악이 응용이 되고 있어요. 네. 그런 식으로. 예. 또 하나는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의붓 자식과 생사를 건 결투를 벌여야 하는 네. 그 파란만장한 그 메리 린든의 어떤 운명이라든가 비극이랄까 그것을 상징하는 의미로 또 이 세라반드가 쓰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메리 린든과 스탠리 큐브릭과 관련 지어서 생각난 에피소드 하나는요. 네. 애초에 스탠리 큐브릭은 지금 제가 이 사운드트랙 LP 레코드를 들고 네. 있죠. 여기에는 네. 음악이 레너드 로젠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레너드 로젠만 하면은 그 에덴의 동쪽의 음악, 네. 또 이유 없는 반항의 네. 음악을 쓴 사람입니다. 네. 근데 사실은 스탠리 큐브릭은 니노 로타에게 음악을 위촉했어요. 네. 왜냐하면 니노 로타는 중세 르네상스 음악에 관해서는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가장 해박한 음악 역사학자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앞부분에서 제가 그 등장되는 곡목 말씀드렸죠. 모차르트, 네. 비발디, 바하, 헨델. 네. 바로크에서 낭만주의 이르는 아주 다양한 클래식 넘버들이 선정이 됐어요. 근데 뜻밖에도 스탠리 큐브릭과 니노 로타에 상충되는 의견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니노 로타는 이 영화의 시대 배경이 18세기인데 네. 18세기에는 등장하지도 않았던 그 슈베르트나 그 밖에 다른 작곡가들 베르디를 또 쓰고 싶어 했어요. 네. 베르디의 그 장중함이 영화에 맞기 때문에 네. 큐브릭은 베르디를 꼭 넣어달라고 했죠. 네, 니노 로타는 반대를 했어요. 음악적인 고증의 문제였어요. 네. 예를 들면 논픽션의 경우는 영화가 같은 시대의 음악이 아니더라도 저항감이 별로 없지만은 이 베리 린드는 18세기 이른바 남픽션인데 네. 그 무렵에 아직 존재하지도 않았던 슈베르트나 베르디의 음악을 쓰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네. 또 음악적인 고증이 성립될 수 없다고 네. 주장을 했죠. 어떤 의미에서는 클래식 음악학자로서는 니노 로타의 주장이 당연한 것이었어요. 네. 스탠리 큐브릭은 굉장히 그 자아가 강한 감독입니다. 네. 괴팍스러운 데가 있고 좋다. 그러면 당신이 아니라도 좋으니까 그만둬라. 이렇게 해서 결국은 레너드 로젠만에게 그렇군요. 예, 가버렸어요. 그래서 로젠만과 스탠리 큐브릭이 아마 타협을 굉장히 잘한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어떤 의미에서는 로젠만은 자신의 소신을 굽혔다는 흔적을 볼 수 있는 것이 여기 여전히 슈베르트를 비롯해서 그러니까 18세기엔 존재하지 않았던 음악들이 네. 수록이 돼 있어요. 예. 이런 결과를 낳게 됐어요. 그래서 혹시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메리 린든의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레코드를 사시는 경우에 제가 말씀드린 스탠리 큐브릭과 니노 로타의 그 음악적인 의견 충돌을 상기하시면서 여기에 슈베르트도 함께 감상하시면 아마 재밌게 감상하실 줄 압니다. 아무튼 이 에피소드는 기성의 클래식 음악을 영화에 사용할 때 제기될 수 있는 어떤 음악적인 고증의 문제를 예시해 준 그런 작품으로 기억이 그렇군요.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이 음악 사운드트랙 가운데서는 두 곡이 히트를 했어요. 하나는 헨델의 세라반도고요. 예, 예. 또 하나는 칩테인스라고 요즘 유럽에서 굉장히 인기 있는 영국 아일랜드의 민속음악 연주그룹이 연주한 그 아일랜드 여인이라는 곡이 있어요. Woman of Ireland. 예. 이 곡이 굉장한 인기를 얻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제임스 라스트 악단이 이 칩테인스의 Woman of Ireland를 네. 굉장히 화려하게 예. 편곡한 레코드를 또 발표하기도 했고요. 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헨델의 예. 세라반드를 나나무스쿨의 노래로 노래로요? 예, 나나무스가 이걸 노래로 불렀어요. 예. 노래로 감상하시면 또 색다른 맛이 느껴질 겁니다. 네. 예, 한번 들어보죠. 서남준 씨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시오. 다음 주에 뵐게요. 헨델의 사라방드, 나나무스쿠리의 음성으로 들어봤습니다. 마음을 너무 감시하지 마십시오. 눈물 흐르는 대로 슬퍼하더라도 죽는 일은 없으니까요. 인천 부평 이동의 김현영 씨가 마주복이라는 시 중에서 글을 하나 지어주셨네요. 제일 좋아하는 막내 이모 생신이라고요. 어린이날에 태어나셔가지고 항상 평생 어린이 같은 분이라고 하셨네요. 참 그런 분은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늦긴 했지만 이모님 생신을 축하해 주셨고요. 또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서 이가람 학생은 친구 소연이의 생일을 축하해 주셨습니다. 서울 반포동의 윤주 학생, 친구 희주, 소담, 은정, 세림, 지영이와 함께 듣고 싶다고 하셨죠. 서울 강서구 화곡오동의 김동현 씨, 영등포구 신길동의 고창현 씨, 그리고 대전 중구 산선동의 이선영 씨의 마지막 신청곡 들려드립니다. 영화 크라잉 게임 중에서 보이 조지의 음성입니다. 크라잉 게임. 조지가 부른 크라잉 게임 오늘 마지막 곡이었습니다. 매일매일이 중요하지 않고 소중하지 않은 날은 없겠지만요. 오늘은 우리 역사에 있어서 조금은 특별한 날이 아니었던가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 오늘 밤도 편안히 주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홍동식, 저는 정은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